모두다 비켜서 길을 터 경고는 딱 한 번 알아서 백업 너를 데리러 가 Are you ready to ride 곧바로 엔진 on 불 붙여 멈춰있던 심장에 다시 돌켜 너를 데리러 가 Are you ready Get your hands on 네가 잡아 핸드 어디든지 데려가 줄 테니 All the time, won't stop drunk. Belt 꽝에 buckle up. 맡겨 전부 내게 mind and body. Oh. 밀어붙여 불도저 소리 저 shine이라. 너로 가득 채워 fill me, fill me. Oh. All the time, won't stop. All the time, won't stop drunk. Korean driving, driving, oh. Truck, truck, truck, truck. 더 세게 부딪혀. Down, we n 트럭이 시동을 걸어 우린 아스팔트보다 높은 언덕을 넘어 앞으로만 가 머리 위에 백미를 부어 후에 따윈 없으니 어서 고민 말고 Yo, on 내 방식은 네가 원하는 대로 가래 어우 느낌 있는 트럭 빵빵한 엔진 모터 수동형 말 그대로 wiggle stick형 자신 있게 잡고 기어라 I'll start your hands on 내게만의 집중 자신 있어 I can drive you crazy All the time, won't stop drunk. Belt 꽝에 buckle up. 맡겨 전부 내게 mind and body. My body. 밀어붙여 불도저 소리 저 shine이라. 너로 가득 채워 fill me, fill me. All the time, won't stop. All the time, won't stop drunk. Korean driving, driving, oh. Truck, truck, truck, truck. 더 세게 부딪혀. Truck, truck, truck, truck. 후진 따윈 없어. Truck, truck, truck, truck. 더 세게 부딪혀. I'm 뒤로 왔다 갔다 정확한가 nice parking 딱 들이맞는 우리의 박자 우린 흐르는 리듬 안에서 서로를 닮아 흐느껴 둔탁한 콩짝 Your dance 왜 미질러버리지 미 순간 Yeah I gotta buckle up if you don't wanna die Hey baby 우린 Bonnie and Clyde Yeah you ride with me Yeah 다부셔 Don't start drunk 두 발로는 buckle up 미쳐버려도 돼 Rock my body I don't care. 한 번 더 shine it up. 마지막엔 다시 feel me, feel me. All the time I'm on stop. All the time I'm on stop drive. I don't know what's up. 밤새도록 우린 dropping, dropping.